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점에서 단마르크 러시아 파키스탄 스웨디에서 회고 모임 업적 토론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이 행사장들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단마르크와 스웨디에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와 전문들이 채택됐습니다.